광명성절경축 다이준비위원회와 쿠웨이트준비위원회가 최근에 결성됐습니다. 준비위원회들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경축집회, 토론회, 영화 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 한편 광명성절경축준비위원회가 20일 이스파냐의 마드리드에서 결성됐습니다.